소년신문 창간 이른돌 기념보고회가 4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와 청년동맹과 금성청년출판사 일꾼들, 기자 편집원들, 소련단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식에서 주체 35 1946년 5월 5일 소년신문을 창간하도록 해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신문 편집의 원칙과 방향,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신문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식에서는 1954년 5월 22일 출판사를 찾으시어 소년신문의 정책적 수준과 질을 높이고 신문의 편집 발행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의 손길 아래 강화 발전되어 온 소년신문은 격려하는 김정은 동식께서 계시어 새 세대들을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과 소년구리대로 억세게 키우는 데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겨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